지름 광야에 홀로 남겨줘. 그림자 숨기며 살았어도 절망할 수 없었던 따뜻한 이유는 당신이 때문이다. 화려한 포장에 내 모습 가리워져 가난한 이름만 남았어도 다시 일어나서 미소 짓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.